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지난주 미국에서는 아칸소 대학과 듀크 대학 간의 대학 농구 결승전이 있었는데요. 아칸소 대학이 듀크 대학을 76대 72로 눌러서 대학 농구의 패권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경기장에 아주 특별한 손님 한 분이 끝까지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었는데요. 대통령은 자신의 신분도 있고 모교인 아칸소 대학을 열광적으로 응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언론이 두 가지 점을 지적했어요. 첫째, 대내외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한가롭게 농구장에 앉아 있었다는 건 생각해 볼 일이다. 둘째, 아무리 모교라지만 대통령이 너무 지나치게 아칸소 대학을 응원했다. 미국 대통령이지 아칸소 대통령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요. 그런데 엊그제 일요일 김영삼 대통령이 오비아 쌍방울간의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했다는데 글쎄요. 우리 대통령은 과연 어떤 팀을 응원했을까요? 영화 Untamed Heart 중에서 수잔 베가의 Tom Steiner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글쎄요, 일이 산적해 있는 대통령에게 우리 언론도 똑같은 질문을 제기했을까요? 그건 모르겠네요.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송윤희 씨가 이곡 신청해 주셨는데요. Untamed Heart가 어떤 영화냐고요? 비디오로도 나와 있습니다. Untamed라고 제목이 붙어져 나왔는데요. 글쎄요, 제목이 그렇게 잘 붙은 것 같진 않아요. Untamed Heart 그 원제 그대로 길들여지지 않는 마음을 가진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의 얘기거든요. 크리스찬 슬레이터와 마리사 토메이가 주연을 했는데요. 정말 미국의 가장 팡팡 튀는 신세대인 두 사람이 가장 튀지 않는 그런 사랑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순수하고 맑아서 수정 같은 그런 얘기인데요. 이 탐 스타이너는 맨 첫 장면에 마리사 토메이가 야구장에 가려고 옷을 차려입을 때 그때 이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내 인생의 영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데요. 내 인생의 영화, 제가 며칠 전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죠. 매주 수요일, 격주로 어떤 유명인이라고나 할까요? 유명인이 나와서, 아, 그래요. 매주 목요일이네요. 매주 목요일. 유명인이 나와서 내 인생의 영화 다섯 편을 꼽아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영화도 좋고요. 영화가 잘 만들어져도 좋고, 아니면 사연이 있는 영화도 좋은데요. 이번 주 목요일은 여러분이 그 시간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본 영화 모두 다 합쳐서 그 중에서 딱 다섯 편을 고르시는 겁니다. 보내주실 곳은요.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영화음악 담당자 앞입니다. 영화 한 편당 한 원고지 2매 분량으로 써주시면 좋겠고요. 아, 채택된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자, 다음 곡 띄워드릴게요. 아주 4월 봄 분위기에 걸맞는 영화죠. 서울 마포구 아현일동에서 박경선 씨가 친구 지혜와 이 영화를 함께 보면서 덴젤 워싱턴에게 사람인 것 같지 않아 하면서 환호성을 올렸다고요. 자, 상호 씨랑도 함께 들어보십시오. 헛소동의 피크닉 장면이 나오죠. 헤이 노니 노니. Sigh no more, men were deceivers ever. One foot in sea and one on shore. To one thing constant never. Then sigh not so, but let them go. And be you blithe and bonny, converting all your sounds of woe into hey, nonny, nonny. Thank you.

영화 데이브의 메인 타이틀 띄워드렸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배우들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보이죠. 글쎄요, 뭐 미국의 상원의원 앵커들, 그들의 이름은 우리가 다 잘 모르기 때문에, 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영화를 보다 보면 주인공은 아닌데 아놀드 슈왈츠네거도 잠시 나오고 또 올리버 스톤 감독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인이 영화 속에 잠깐 얼굴을 내비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카메오 출연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카메오 출연이 예전에는 특별한 경우에만 가끔씩 사용됐는데 요즘에는 뭐 무슨 영화를 보든지 간에 혹시 여기에도 카메오 없나 이렇게 눈여겨보게 될 만큼 이제는 영화의 중요한 트릭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래에 개봉 중인 우리 영화만 하더라도 투캅스를 보면요. 영화평론가 전향준 씨가 형사에게 뇌물을 주려고 하는 도박판 사나이로 나왔고요. 또 예전에 이장호 감독의 영화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 이 영화를 보면요. 역시 영화평론가인 정재영 씨가 지나가는 행인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영화에서는요. 영화평론가 정성일 씨도 나오고 있어요. 카메오로 버스 승객인데요. 한번 다시 보면서 어느 장면에 나오는지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있잖아요. 비밀이에요. 우리 영화. 여기에는 가수 김창완 씨가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으로 잠시 출연하고요. 헐리우드 영화의 경우는 일일이 예를 들자면 한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의 영화 잡지 프리미어즈가 매년 연말에 카메오 오브 더 이어, 올해의 카메오라는 상까지 만들어낼 정도니까요. 뭐 그 수많았던 카메오 중에서도 저 오늘 이 시간에는 남자 가수들이 영화에 카메오로 등장했던 경우만을 모아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 얼핏 생각나는 그런 가수들이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방송을 들으신 후에 한번 다시 찾아보시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가수가 카메오로 등장한 영화 중에서 한 곡 들어보죠. 영화 고스트버스터스 2편 중에서 바비 브라운의 노래입니다. On Our Own. hold the hole. They called the Ghostbusters and the end control. Had a throwing party for a bunch of children. Well, all the while, the slime was under the building. So they packed up and drew, got a grip, came equipped, grabbed their proton packs on the back, and they split. But not a Bob Beagle, the master of evil. Trying to battle my boys? That's not legal. They're in control. Get out, Wayne. 경기도 성남에서 온 엽서 두 통이 지금 도착했네요. 성남의 용식 학생 그리고 이상미 씨. 상미 씨는 시험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바비 브라운의 음성 어땠습니까? On Our Own. 영화 Ghostbusters 2편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바비 브라운 지금 위트니 휴스턴과 결혼 생활이 정말 행복하기만 하다죠. 얼마 전에 아기도 귀여운 아기도 낳았고요. 그런데 이 영화 고스트버스터즈 2편을 보면요. 호텔 정문 앞에서 차의 문을 열어주는 도어맨으로 정말 잠깐 바비 브라운이 나옵니다. 세심하게 봐야만 구별해낼 수 있을 정도니까 숨은 그림 찾기하는 기분, 그런 기분으로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고스트버스터즈 2편의 바비 브라운보다도 찾기가 더 힘든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높은 번조비의 리드싱어, 존 번조비. 이 사람이 영화 영어스2의 주제가 불렀잖아요. 그런데 주제가뿐만이 아니라 직접 출연도 했습니다. 영건스2가 서부 영화인 만큼 총싸움이 많고 당연히 총에 맞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주제가 Blaze of Glory의 뮤직비디오를 보면 사용된 영화 클립 가운데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총에 맞고 쓰러지는 본조비의 모습을 말입니다. 글쎄요, 너무 찾기 힘든 경우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약간 쉬운 경우 알아볼까요? 비디오로 출시되어 있는 브루스 윌리스와 킴 베이신저 주연의 블라인드 데이트. 이 블라인드 데이트라는 영화 있죠. 여기서는 가수가 되기로 결심을 한 브루스 윌리스가 레코딩 스튜디오를 찾아가는데요. 이때 스튜디오에서 기타를 치면서 브루스 윌리스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누던 흑인이 한 명 보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 재즈 기타 좋아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스탠리 조단이라는 아주 유명한 기타리스트인데요. 양손을 모두 사용하는 기타 주법으로 널리 알려진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 또 누가 있을까요? 카메오로 출연한 남자 가수. 비디오 출시명이 밤의 열기 속으로라고 되어 있는 미셸 파이퍼와 제프 골드브럼 주연의 영화 Into the Night이라는 영화가 있죠. 이 영화에서는 정신없이 길에서 헤매고 있는 제프 골드브럼 옆에 한산아이가 총을 들이대고 나타나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지나갑니다. 이 약간 돈 것 같은 사람은 바로 데이빗 보이였는데요. 데이빗 보이 하면 영화 출연도 많이 했고요. 또 주제가도 많이 불렀었죠.

전설적인 컬트 영화인 Rocky Horror Picture Show. 바로 이 영화에서 미틀로프는 에디라는 청년으로 등장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국내 한 비디오 회사가 수입을 고려하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안 팔릴 것 같다 싶어서 포기했다고 하네요. 컬트 영화 팬들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은 영화 평론가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Rocky Horror Picture Show를 보지 않고서는 컬트 영화는 얘기할 수가 없다. 미국에서도 작년에야 비로소 이 영화의 비디오가 판매됐다고 하는데 아마 AFK인을 즐겨보시는 분들은 Rocky Horror Picture Show를 여러 번 봤을 거예요. 단골 상영 영화 중에 하나니까. 아, 어서 빨리 우리말 자막이 들어간 비디오가 발매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영화 팬의 한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자, 이 영화 속에서 미틀로프는 Hot Patootie Bless My Soul이라는 곡을 열창하는데요. Hot Patootie Bless My Soul. 한번 영화 속에서 직접 들어보시죠. 미틀로프가 아주 신나게 불러줬습니다. Hot Patootie Bless My Soul. 영화 Rocky Horror Picture Show 중에서 띄워드렸어요. 이 Rocky Horror Picture Show에서는 젊고 예쁜 시절의 수잔 서렌든이 여주인공 제넷으로 나왔었죠. 그런데 이 영화도 뮤지컬이기 때문에 언제고 저희가 락 뮤지컬 특집 시간을 따로 꾸며서 다른 곡들도 함께 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남자 가수들이 꽤 많이 영화의 카메오로 출연들을 하더라고요. 보면 웨인스 월드에서는 앨리스 쿠퍼가, 나오고요. 또 조디 포스터와 데니스 호퍼가 주연한 뒤로 가는 남가요. 이 영화에서는 닐령이 모습을 보입니다. 이 밖에도 영화 러쉬에서는 올맨 브라더스의 그렉 올맨이 거의 주연급으로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그렉 올맨 하면은 쉐어의 전 남편으로 더 유명합니다. 아시다시피 영화 러쉬는 영화보다도 주제가 그 에릭 클랩튼의 Tears in Heaven이 널리 알려져 있죠. 바로 이 에릭 클랩튼은 켄 러셀 감독의 락 뮤지컬 타미에서 잠시 볼 수 있습니다. 기타를 들고 노래하는 아주 인상적인 신부님력이었는데요. 역시 타미도 국내에서는 아직 비디오로 출시가 안 돼 있죠. 예전에 저희 시간에 소개는 해드렸는데 이 타미, 이 락 뮤지컬 타미를 보면요. 음악을 맡은 그룹 더 후의 멤버들을 빼놓고도 여러 명의 스타 가수들이 잠깐씩 나오는데요. 엘튼 존, 티나 터너가 등장하고요. 가수들 외에도 영화 배우인 잭 니콜슨이 아주 익살맞은 의사 역을 해냈죠. 또 이 영화에서는 여주인공으로 나왔던 앤 마가렛의 노래 솜씨도 들을 수가 있어요. 자, 팝은 물론이고 영화 음악으로서도 명곡으로 꼽히는 곡이죠. 영화 타미 가운데 엘튼 존이 내가 핀볼의 왕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하던 곡입니다. 핀볼 위저드. 락 뮤지컬 타미 중에서 엘튼 존의 핀볼 위저드 띄워드렸습니다. 그 칼리투스 웨이 최근에 이 영화 보신 분들 계시죠? 이 영화의 감독인 브라이언 드 팔마 좋아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아무래도 그의 전성기는 80년대 초가 아니었던가 싶어요. 그때 드레스드 투 킬, 블로우아웃, 스카페이스, 바디 더블 같은 걸작들이 한 80년에서 84년 그 사이에 걸쳐서 연달아 나왔었죠. 이 중에서도 멜라니 그리피스가 주연을 했던 바디 더블은 그 히치콕 감독의 현기증, 버티고와 이창을 잘 합성해서 오히려 원작들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였다. 이런 후한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 드팔마 감독의 별명이 히치콕의 아들이라는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영화가 두 얼굴의 제이크라는 제목으로 아주 오래전에 비디오로 나왔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주인공 제이크가 도색 영화 촬영소에서 배우로 등장하는 마치 뮤직비디오 같은 장면이 있는데요. 여기서 판토마임처럼 안내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던 가수들이 바로 프랭키 고스 투 할리우드, 우리말로 하면 프랭키 할리우드에 가다라는 그룹명이 되는데요. 아, 우리나라에선 별로 알려지지 않았죠. 하지만 당시 그들의 릴렉스라는 곡은 영국과 미국 팝차트에서 크게 히트했던 그런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 바디 더블, 두 얼굴의 제이크의 주인공 제이크는 배우가 되는 것이 꿈인 사나이입니다. 그런데 그가 번번이 오디션에서 떨어지는 이유는 릴렉스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인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무대 공포증이라고 할까요? 심하게는 무대 협심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룹인 프랭키 Goes to Hollywood, 헐리우드에 간 프랭키가 릴렉스라는 노래를 들려주는 장면, 그러니까 편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들려주는 이 음악은 영화 내용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아주 잘된 영화 음악으로 꼽히고 있죠. 자, Frankie Goes to Hollywood이 들려줍니다. Relax. Relax, don't do it when you wanna go. 대구 수성구 황금일동의 정규사 학생,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에서 박유리 씨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릴렉스 좀 하셨습니까? Frankie Goes to Hollywood가 영화 Body Double 중에서 들려드린 곡이었죠. Relax였습니다. 자, 오늘 남자 가수들의 카메오로 등장한 경우들을 쭉 말씀드렸는데요. 뭐 그 밖에도 밥 딜런이라든가 크리스 크리스토퍼슨, 탐 웨이츠 같은 가수들이 각각 영화 Pat Garrett and the Billy the Kid 그리고 Cisco Pike, Down by Law 이런 영화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요, 밥 딜런, 크리스 크리스토퍼슨, 톰 웨이츠도 역시 출연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소개는 나중으로 미루도록 하죠. 제가 오늘 너무 공수표를 많이 끊는 것 같아요. 오늘 여자 가수들이 좀 섭섭할 것 같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여자 가수의 카메오 등장 한 경우만 소개해드리고 오늘 특집은 마칠까요? 영화 은밀한 유혹을 보면 쉬나 이스턴이 피아노바에 앉아서 노래하는 장면이 글쎄요, 불과 2, 3초가량 아주 잠깐 나옵니다.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그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쉬나 이스턴이 부르는 The Nearness of You. 영화 은밀한 유혹의 카메오로 잠깐 넣은 시나이스턴의 노래 The Nearness of You였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도 부드럽게 조용하게 마무리하도록 하죠. 서울 관악구 신림6동에서 이창준 씨 신청해 주셨죠. 영화 City of Joy 중에서 City of Joy. 여의도의 명관 학생, 윤대 학생, 그리고 전민규 학생도 함께 들어주십시오.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